얘들아 나는 잘했지. 그 목걸이 위에도 그 목걸이 멍청한 나 보여버렸지. 네 여자가 풀어줬지. 거울 없이 잘생겼지. 노력 없이 간지나지. You're my Magaliano Breeze. 네가 뭘 알아? 네가 뭘 알아? 네가 뭘 안다고 도대체 날 가르쳐? 못 살아봤어? 못 벌어봤어? 네가 뭘 안다고 가르치려고 들어? 난 부자인데 ain't no other way. 밝음 뒤져 ain't no other way. 내게 기대면 안 넘어져. 내가 넘어져도 너는 안 넘어져.